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의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하여 캄보자인민당중앙위원회와 라오스인민혁명당중앙위원회에서 최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영도하여 오셨으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노동당의 영도 아래 조선인민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되는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